애국의 마음 손율이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가요 통일열차 달린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사는 작사, 모용일 작곡인 가요 통일열차 달린다는 주치 50, 1961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조국 통일을 이룩하고 남녘 동포들을 하루빨리 불행에서 구원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숭고한 동포의 정을 더리한 작품입니다. 가사에서는 통일열차에 우리가 만든 기계들과 배, 비단천 등 원어물자들을 싣고 남녘 땅으로 달려가 황폐화된 남조선의 농촌과 어촌, 도시들을 일도세우고 홀벗은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생동하고 실감있는 시어와 비유, 반복 등의 다양한 시영상 수법으로 격조 높이 놀이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세계의 악절로 구성되어 있는 손율은 경쾌하고 탄력 있는 리듬, 박자 교체에 의한 육도적 대조, 이강음적인 육도 변화 등의 손율 전개 수법들이 재치 있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약동적이면서도 기백 있는 낭만적 정서가 일관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가요 통일열차 달린다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통일 어작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존진 작사, 리정어 작곡인 가요 통일 어작교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노래는 이 시기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령도 따라 북과 남이 힘을 합치어 이 땅 위에 부강 본용하는 통일 조국을 일도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통일 열망을 반영하여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존설 속의 어작교를 이 땅 위에 세우자는 낭만적인 시적 형상을 통하여 북과 남이 불신과 어해를 가시고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어 조국의 통일을 이루게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도리에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뭉쳐 반통일 세력의 책동과 분열의 장벽을 단내에 부셔버리고 통일된 강토에서 김일성 민족의 용례를 만방에 펼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이절 후렴의 뒤에 분열을 꾀하는 반통일 세력을 규탄하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조국통일 위협을 하루빨리 실현할 때리한 내용을 민족적 종소가 짙은 저흥구와 은유적인 표현들을 결합하여 흥취나게 구사한 특색있는 대사를 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에서 서절 또는 악단을 단위로 하여 부점, 종박 등의 음 진행과 결합되어 강조되는 이 강음은 노래의 낭만적인 종소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새 세기를 맞으며 더욱 거저되는 우리 인민의 통일 열망을 짙은 민족적 종소와 현대적 감정을 훌륭히 결합하여 특색 있게 형상한 명곡으로서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